야, 좀 조용히 좀 해. 아니, 저거 우리 이방인을 판다는데 어떻게 조용히. 아니, 그거 그럼 제가 우리 차가 어떻게 하나 봐. 알 수 없어 어디를 가는 건지. He's going somewhere every day. Yeah. 바다를 떠나서 이젠 너무 낯설어진 우리들. 알 수 없어 어디를 가는 건지. 우리 life has changed, I say. Yeah. 더 이상 다툴 순 없어. 네가 변해버렸으니까. Oh, oh, 달라졌을 이유가 뭘까? Your mystery. Oh, oh, 달라졌을 이유가 뭘까? Your mystery. Yeah. 조금 걱정되는 것 같아. 어쩔 수 없잖아. 우습게도 I'm gonna fight it today, day. I will be on my way. Don't lead me astray. 이러는 거 바보 같지만 그래도 궁금해 너의 비밀. I'm gonna fight it today, day. I will be on my way. 소금만 바꿔 나왔습니다. 캐러멜 맛으로 시켰는데. 아, 죄송합니다. 다시 드리겠습니다. 에이, 됐어요. 아, 죄송합니다. 자, 정신 안 차려? 이러다 잘린다.